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끊임없는 핵무력 증강 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극히 엄중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B-52H 전략폭격기들이 이미 전개되어 있는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지난 6일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대의 B-1B 전략폭격기들을, 9일에는 석대의 B-2A 전략폭격기들을 끌어들였다. 미국이 얼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앞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초기지인 괌도에 3대 핵전략폭격기들을 모두 끌어다 집중 배치한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다. 핵 항공모함들과 핵 잠수함들을 비롯한 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연이어 들이밀고 사드의 남선 배비를 공식 결정한 데 이어 미국이 또다시 핵 전략 폭격기들을 괌도에 끌어들인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선제 타격 계획이 무모한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국제 여론이 얼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앞두고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핵무력 증강 책동에 심각한 우려와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준동은 비단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핵선제 타격만을 노린 것이 아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고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엄중한 전략 실현의 일환이다.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절대불변의 입장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핵 위협과 공갈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핵 보검을 더욱 서슬푸르게 벼리어 나아갈 것이다. 미국이 대세의 흐름과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오판하고 경거망동한다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군 기지들 전체가 우리 군대의 전면적이고 현실적인 공격 앞에 괴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체 105, 2016년 8월 17일 평양.